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실지니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다 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5절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물어본다기보다가 부탁을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뭘 말하였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뭐 아주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도 얼마나 연약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이 부족한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전혀 이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 이야기,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 달라고 했는데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는데 주께서는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자들 이들의 마음 상태, 이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좋은가? 내가 이 제자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글쎄요, 교만해지면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겨자씨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룩 불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찾지도 못해. 그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만 있어서도 있었었다 하더라도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왜? 아니,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갖다 심겨지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 맞아. 아무리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셨다는 게 좀 지나치다. 아니,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진단 말이야. 이 뽕나무의 특징이요. 뽕나무가 얼마나 뽕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뭐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예? 아, 지진 나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몰라요? 큰일 났네. 지진 나면 큰일 났네. 어디로 갈 거예요? 대나무 밭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대나무 뿌리가 이리저리 얽혀가지고요. 대나무 뿌리끼리 막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 땅이 아무리 갈라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그게 이렇게 푹 꺼져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이 뿌리들끼리 그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뽕나무도, 뽕나무 한번 이렇게 캐봤습니까? 뽕나무 캐면은 그 뽕나무 색깔이 노란 색깔이죠. 다른 나무들보다가 이상하게 뽕나무 그 뿌리 색깔은요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요. 참 대단해요. 그러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는지. 왜 해필 여기 예수님께서는 뽕나무를 왜 말씀하시느냐. 뽕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뻗어나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뽕나무는 캐기도 힘들어요. 이거 뽑히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 하더라도 뽑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저 바다 복판 저기 가 심겨.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 뭐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다행스럽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다행이다. 나보고 만약에 콕 찔러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말하신다 하면 말씀하셨다면 아이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까. 우리는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심겨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은 내 이론이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 자기들의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나요? 에이, 택도 없는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기도해라, 뭐 믿음이 좋으면은 뭐 찬송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들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머릿속에 내 계산이나 생각은 아유 뭐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마음에서 생각은 그러지를 못하는, 그 생각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자기 판단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요, 사실 돌려놓고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만. 말은 믿음이 있고 말은 순종하는데 내 머리나 내 생각은 내 생활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요 모든 식물들이요 지금 참 뭐 지금인 여름이나 지금이나 뭐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아 그래 여름에 잘 자라나던 그 식물들이 지금도 잘 자라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식물들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자라나는 것이 멈추어 버리고요 그 다음엔 지금 무슨 준비를 해요? 겨울 지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고 햇볕이 내리는 그 시간이 계산이 짧아져요. 식물들은요 그걸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물 보다가도 더 몰라. 살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날이 있겠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이미 멈춰버려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바꾸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새로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식물들이요 자라나지 않아요. 다 멈춰버려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지금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벌써 생각은 가을에 와있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 달라 하는 이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허황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참 겨자씨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해요. 이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톡 떨어뜨려 버리면 땅에 떨어뜨리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걸 땅에 심어 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겨자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는 겨자들은요, 거의 2m 높이 자라는 거요, 한 3m까지 자라나. 그렇게 크게 자라. 근데 씨는 보면 요것만 해. 훅 불어보면 나라가 어디 찾지도 못해. 근데 그게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새들이 그 겨자나무 가지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쉬었다 간다는 거예요. 뭐 독수리 같은 그런 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지만은요. 참새나무, 작은 비둘기 같은 것들, 메새 같은 것들은요. 거기다 가지에 앉아가지고 놀 정도로 그 겨자나무가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겨자나무 속에 겨자나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겨자나무 속에는,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생각, 내 믿음 속에 정말로 이렇게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할까봐 입 다물어버리고, 어디 가면 거기에서 왕따당 할까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얕게 하는데, 아유, 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꼭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있어? 왜 빠져?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신앙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영혼이 없는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죽은 몸이죠.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냐 한번 봐. 그냥 생각만 굴러갈 뿐이지 내 속에 영혼이, 내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하자. 그런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 와 앉아있어라,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그러느냐 말이야. 안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이 없지요. 너나 나나 뭐 종은 하나도 없어. 다 이제 인격을 갖춘,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지 종은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오늘 예수님 말씀 그렇잖아요. 돌아와도 아이고 수고했다, 너 앉아있으라, 내가 해줄게가 아니고 내 밥 차려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내 밥 차려라, 내 식사 준비해라, 그러면 자기가 다 먹을 동안 옆에 서가지고 시중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에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는지 몰라도 옛날에 종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종이 이런 모든 것들 다 했다고 잘했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뭐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팽개쳐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잖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당연하게 했다 그러냐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했지.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얼마나 미련하고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엄격하게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무엇을 당연히 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그 판단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내팽개쳐버리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말할 게 있겠느냐 그 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기적을 기대하겠느냐 그 말이죠. 기적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우리가 말할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앞부분 17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몇 번이나? 4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이고 7번은 고사하고요. 한 번도 안 해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야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 하면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면은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못했다 할 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이고 그것도 못 해놔놓고 내가 뭐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요, 정말로 목적이 뭐겠어요? 믿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그 모습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다 하면, 나는 정말로 괴로워도 너무나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다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게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면 커피 한 잔 타다 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면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내가 눈치가 없는 모양이야. 저 사람이 뭐 필요한지를, 아니 내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는 것 같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눈치 빠른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눈치도 없다 하면요, 미련, 그런 미련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거 그걸 내가 알아채지 못한다 하면요, 내가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아이고 이런 착각도 이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요 조금 말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슨 싸움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헌법에 따르면은 장로는 70세까지 장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장로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장로가 70세 될 때까지 장로로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장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 말해 TO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아 이러면 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목사님이 제안을 하니까 그래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장로가 되신 분은 5년간만 장로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에서 물러앉는 거예요. 뭐 물러앉는다고 해서 장로 아닌 거 아니잖아요. 물러앉아도 장로는 장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를 자기가 사퇴를 하고 나면 다른 분이 그 대신에 그 많은 몇천 명 되는 교인 중에서도 또 생각해보면은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장로라도 좀 돼보면 좋겠다는 그런 열심, 그런 것 가지고라도 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 물러앉은 이분 대신에 또 장로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분도 또 한 5년 하고 나면 또 물러앉으면 다른 사람도, 그래야 몇천 명이 돼도 그 속에서 그래도 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교회 또 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회가 이렇게 고르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가 잘 했어요. 그러다가 얼핏 무슨 생각이 드는 거면 아야 이럴 게 아니고 나 70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총회 헌법을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우리 헌법에는 70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우리 70까지 하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또 있다가는 야 우리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법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사회법에다가 고소를 하니까 사회법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하면은 그 헌법이 그렇게 있더라도 당신들 모임에서 당신들 교회가 당신들끼리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우선이다. 그게 먼저다. 그러니까 5년간 하기로 했으면 5년간 하고 물러나야 되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사회법에서는 그걸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법이, 물론 신앙의 사람에게는 교회법이 무겁고 무서워요.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사회법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사회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켰다 하면 뭐 벌금을 내든지 끌려가든지 뭐 구류를 살려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교회법은 그렇게까지 엄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그 말. 세상 법정이 없어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끼리 약속하기를 5년만 하고 우리가 물러나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아니냐, 우리 그거 어길 수 없다, 나는 5년만 하고 그만하겠어 이렇게 해야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데 70까지 해야 되지 그러고 주장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 장로를 세울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있는다 하면 장로를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를 왜 세울까요? 계급입니까? 그게 무슨 특권입니까? 장로가 되면 무슨 특권이 있어요?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난 도저히 못해 할 때라도 그냥 그걸 앞장을 서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장로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는 거예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되려고 애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게 무슨 계급이 되어지냐.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 스스로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했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일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시는 것이지 그 기적을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것을 할 때에 내게는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한 번만 말해봐라. 야 뽕나무야 너 저기 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해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그걸 해서 무슨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내 자랑하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귀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오히려 숨겨버리고 낮춰버리고 겸손하게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할 때에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지 아니하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하면은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이거 너무나 간절하게 이게 필요한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뭐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 봉나무야 너 저 가서 심어라. 그런 기적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정말로 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아 놀랬어요. 보니까 확 바뀌었지요. 옛날 교회 요 위에 조그만한 교회 있잖아요. 그래도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저 위에 사택 있는데도 지금 쭉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도요 괜히 의지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상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요. 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가지고 이가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사람을 보내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참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가지고요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듯이요 뭐 딱 맞추어 들어가 이상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체험들이 많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 이거 참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요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너 믿음 좀 보고 싶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들 나한테 뭐? 뭘로? 번제로 다 하고. 에이 그건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예 주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주신 아들인데 아니 이 아들을 하나님 주었다 뺏었다 이게 뭐예요?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대로 그냥 이삭의 목을 쳐버리려고 내리 꽂으려고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됐다 그만해라 알았다 내 다 봤어 그만해 그만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 다 안다 스톱. 얼마나 급했으면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 그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허탕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봤으니까 이제 그건 그만해도 돼. 저 옆에 내가 한 마리 갖다 놓은 거 있어. 뭐가요? 수풀에? 이미 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산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아, 그 위에 올라가면 양이 있으니까 네, 틀림없이 얘는 안 죽어도 될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아들 데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거기에다 뭘 갖다 놓았어요? 양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벌써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는 눈치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요 미련해가지고요 하나님 내 계산은 안 되는데요.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는데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를 바보. 자기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내가 바보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적? 어디에서 기적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는 너를 보면서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